시작과 종은 달성 처음 보면 낯설어 예일 같죠 네 높은 콧대 좀 낮춰 아무리 대단해도 닥쳐는 높일 맞죠 아첨을 바라지는 않아 알죠 너나 맞춰 치즈 없는 낮춰 그만 갚죠 그러다가 다쳐 난 항상 웃고 있지만 화나면 너는 단춰 I know 아직 나이 don't want you 보면 어디 어깨 속진 그려 자존심 못 버려 난 괜찮아 신경 안써 그거로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끼가 많어 개념아 제대로 똑바로 박히나면 무념만 늘어놓는 눈 속 빈강정한 눈에 난 날아 꽉 막힌 내 감정 자 기수렴에 아파는 질투는 나 우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수백 수천 번 날 쓰러뜨려봐 나는 매번 get up 또 일어나 내 발이 닿는 대로 걸어갈래 난 어제도 오늘도 Hip-hop is dead 이라고 찌그려지 그럼 나는 마이크폰을 잡고 걸어다니는 시체 Like a zombie 한번 물면 놓지 않지 흔들리지 않아 항상 중심 is where you find me 나는 내 스타일 내 멋대로 무뚝뚝한 태도 드레스게도 손에 있지 않은 한글이 괴롭혀도 내 rhyme은 내가 써 멋진 말로 포장하지는 않아 그냥 흐르는 대로 막 뱉어 And I still rhyme better than all these 작동 rappers 말 좀 막여 This is my sector 네 머리 위에 걸친 NY 그게 바로 나의 홈참 뉴욕 사나이 So with a no-yep 내가 아는 건 오직 하나 민족에 어울리는 날 있어도 포기는 절대 모르는 우리가 한 발짝 앞서 빅톤 내 낯선 two hip-hop monsters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 좀비 랩 나는 랩 zombie rap zombie 나는 rap zombie rap 나는 rap 수백 수천 번 날 쓰러뜨려봐 나는 매번 get